조심 속 울 것은 바람도 날 멈추지 못해 높이 더 높이 더 날고 싶어서 푸르른 빛을 따라갔지 Just like the sun 처음 봤을 때 말하자면 모든 게 다 멈추는 그 느낌 머릿속엔 이미 너와 하늘 위를 날고 있지 어서 날개를 펴 일어나서 꽃을 따고 Like it, like it, like it, like it 말하고 싶어 내 맘은 parade 뭘 더 바래 Love you, love you, love you, love 널 안고 싶어 Oh, sweetie boy Get your mind Oh, sweetie boy You are like a star Oh, sweetie boy Get your mind 너와 너와 높이 높이 날아가고 봐 저 위로 손 잡고 떠나자 네가 데려다 준 곳 너도 함께 떠나자 내 길을 달아준 너니까 손 잡고 떠나자 네가 데려다 준 곳 너도 함께 떠나자 내 길을 달아준 너니까 You 너대로 난 느낌 지금 이 길에 널 데려가고 싶어 높이 높이 날아 나의 기분은 I 너도 느끼게 주고파 힘찬 날개 치시면 어디든 갔었는데 이젠 다르겠어 너에게